옛날에 우리 그 저 F-15기 새로 사가지고 성능 좋다고 팍 올라갔다 확 내려왔다 했다가 중력 차이가 너무 빠르게 나니까 그만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바다 밑으로 비행기가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?